fire. 네 눈빛이 잊혀지질 않았어. 너는 도대체 흔히 뭐길래 왜 다른 사람들 같지만 나지를 못해. I'm just saying my love. 나의 생각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로 가지 나. I will say no more. 화가 나다가도 너의 눈으로 내 심장을 녹이지 넌. I don't know why I bet on it. 왜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 속에서. You got me driving crazy. I don't fucking care. 일단 먼저 우리 집으로 갈래.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 too fast. 널 당장 잡으라고 말해 in my head. 그 생각이 drawing home. But what is I wonder? What is I wonder you?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 too fast. 널 당장 잡으라고 말해 in my head.